프레온가스로 오존층의 3%가 구멍이 뚫렸습니다. 지구인들은 1년에 900억 개의 유리병을 버립니다. 알루미늄 캔은 미국에서만 1년에 700억 개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컵 1년치를 이으면 지구를 1860번 돕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세계를 깨끗이, 한국을 깨끗이. 지구 대청소가 시작됐죠. 이 행사는 일요일까지 사흘간 계속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버릴 빈병 속에 쓰레기 같은 인간, 쓰레기 같은 욕망까지 집어넣어서 함께 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FM 영화음악 오늘 첫 곡은 눈처럼 깨끗한 음악입니다. 만화 영화 스노우맨 중에서 Walking in the Air, 엘레인 페이지입니다. 오늘 첫 곡, 깨끗한 곡, 만화 영화 스노우맨의 Walking in the Air, 엘레인 페이지의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깨끗한 음악이 잘못 또 깨끗이 씻어줄까요? 제가 먼저 반성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저께 제가 방송 중에 실수를 했는데요. 제가 간혹가다가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정신을 차리면 호랑이 굴에서도 살아남는다고 하지만 넋을 잃고 있으면 모기에게 물려도 빈혈 증세에 걸린다고 하죠. 제가 바로 그런 형세였는데요. 자, 잘못을 지적해 주신 분들께는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요. 하이텔의 서종영 씨, 정선교 씨의 글도 잘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 들려드리는 시간인데요. 프란시스 코폴라 감독의 86년도 작품 페기수 Got Married, 페기수 결혼하다입니다. 이 영화는 한마디로 성인용 Back to the Future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혼 직전의 별거 부부 페기수와 찰리,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이죠. 이미 마흔이 넘은 중년들이에요. 그런데 찰리에 대한 사랑을 잊지 못하던 페기가 고교 동창회 날 파티에 참가했다가 그만 심장마비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25년 전인 과거로 되돌아가죠. 이처럼 과거로의 시간여행이라는 작품 형식은 그 오락물이나 SF물을 연상케 하지만요. 코폴라 감독은 역시 대가답게 만만찮은 주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될 중년의 위기, 그 위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의 이기심, 또 그 속에 잊혀져 있던 부부간의 사랑. 이런 것들을 웃음과 재미를 듬뿍 섞어 넣어서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있죠. 25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두 주인공 페기수와 찰리 역은 캐더린 터너와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 두 연기파 배우가 각각 맡고 있죠. 자, 하이텔 내에 장애인 복지 동호회에 계신 그 둘이 하나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하셨죠. 이 둘이 하나 FM 영화음악 청취반의 반장이신 이인 씨 듣고 계시죠? 잠시 후에 이 영화 배달해드리겠습니다. Ay, no me puedo quejar. Ni me obligas ni te obligo. Me invitaste a huir con. 우리가 빛나고 있다. Yo quería volar. 더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문학사상사의 이상문학상 작품집 봤어요? 소설 좋아하는 내가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빼놓겠어? 대상 작품인 최수철의 얼음의 도가니인 젊음, 꿈, 방황을 그린 명작이죠? 이야, 벌써 읽었네. 저도 명작 읽는 고상한 여자라고요. 문학사상사의 이상문학상 작품집.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배달부 눈물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재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플립행어. 영화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보다 더 큰 감동으로 기억될 영화음악. 클립행어. 영화와 영화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홀리그램이 전합니다. 홀리그램. 가슴을 돋보이게 하고 싶을 땐 쉐이퍼 뿌레를 하세요. 비너스 쉐이퍼 뿌레를 하세요. 받쳐준 가슴을 가운데 숨어있는 메모리 와이어가 한 번 더 살짝 올려주거든요. 비너스 쉐이퍼 브라. 사랑의 비너스. 시작부터 뭔가 다르다. 미스테리 아일랜드. 전화 게임의 한계를 극복한 실감 대결. 미스테리 아일랜드. 해롱 사역장. 4차원의 이동기. 밤하늘 찾아 나선 코리와 나디아의 숨막히는 모험. 미스테리 아일랜드. 700-8788. 게임의 고수들만 초대합니다.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의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사냥 큰 냄비. 와, 멋지다. 옛날 생각나는데. 파, 마늘, 달걀에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큰 냄비에 알칼하게 끓여먹던 그 맛. 와, 수프가 3개씩이나 푸짐하다. 사냥 큰 냄비. 역시 냄비는 커야 맛있어요.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기로의 복 김이 주근깨 비타민C의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여자의 남정. 어떤 바람으로 너의 엉킨 머릿결 흩날릴까. 장편소설 여자의 남정. 멀어지는 뒷모습에 입술 깨물다 둘러본 세상이 너무 막막해. 김한길의 소설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자기 음악 좋아하지? 랩? 발라드? 아니면 최신 유행음악? 700-8883. 우리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음악 들을까? 700-8883. 우리 이별의 음악은 듣지 말고 사랑의 음악이나 그리움의 음악만 듣자. 700-8883. 심심할 때 음악 퀴즈 어때? 700-9993.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왜 울지? 넌 그것도 모르니? 700-9950. 왜 그래? 아기는 뱃속에서 듣던 엄마의 심장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우는 거야. 너 어떻게 알았어? 700-9950. 바로 퀴즈, 바로 만족. 700-9950? 그래, 전화 퀴즈야. 한번 해봐. 예뻐지고 싶으면 700-6888. VCRs for $299. Look at that. 이제 40줄에 들어선 찰리는 세일즈맨입니다. 물건 파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지요. 요즘은 또 TV CF까지 출연해서 실적을 올리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Mom, you're not looking. Please turn that off. 하지만 찰리와 이혼수 속중인 패기스는 TV 화면에서조차 그의 얼굴을 보는 게 괴롭습니다. 더구나 찰리가 자기를 버린 뒤 자네지라는 여자와 좋아 지낸다는 사실이 패기를 요즘 더욱 힘들게 합니다. Oh, I want you to understand. 오늘은 패기와 찰리가 졸업한 고등학교의 동창회가 있는 날입니다. 딸 베스의 아이디어로 고등학교 졸업 파티 때 입었던 은빛 드레스를 차려입은 패기. 학창시절 찰리에게서 선물 받은 목걸이까지 목에 두릅니다. 하트 모양의 그 펜던트 목걸이 속에는 패기의 두 아이, 스커트와 베스의 아기적 사진이 들어있죠. 동창 회장은 학창 시절의 옛 친구들로 가득 찼습니다. 패기가 나타나자 모두들 패기와 찰리에 대해 쑥덕거립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꼭 붙어 다니다가 졸업을 하자마자 결혼했던 그 두 사람이 이제 끝장이라니 그럴만도 하지요. Walter! How are you? Good. Nice to see you. I'll see you later. Yeah. Aren't you Peggy Sue Kelcher? I was once. Richard? Richard Narvik. 졸업한 지 25년. 친구들은 많이 변했습니다. 별명이 동태눈이었던 공부벌레 리차드는 발명계의 유명인사가 됐고 또 단짝인 메디는 역시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한 아서와 잘 살고 있습니다. But call me Peggy. Peggy Bodell now. So where's Charlie? I was in town about a year ago and I turn on the television and I see crazy Charlie. It really made me laugh. Well, Charlie won't be here tonight. We're getting divorced, actually. I'm sorry. 불행한 사람은 패기 자신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처럼만에 만난 옛 친구들 덕분에 패기의 기분이 많이 풀어졌습니다. This is the guy with the eyes, Michael Fitzsimmons. Well, I used to have such a crush on him in school. Peggy, hi. 동창회장에는 패기의 학창 시절 사진뿐만이 아니라 마이클 패시먼츠의 멋진 사진도 걸려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패기의 마음을 꽤나 설레게 했었지만 찰리 때문에 말 한번 제대로 못 건네본 남학생이었죠. 패기는 모두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성공한 리차드와 춤을 춥니다. 그때 하얀 양복의 남자가 동창회 파티장으로 들어옵니다. 찰리입니다. 그를 보는 순간 패기의 마음이 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동창회 행사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함께 졸업한 60학번들을 대표할 올해의 왕과 여왕을 뽑는 시간입니다. 왕에는 남자들 중에 가장 성공한 리차드 노빅이 이미 뽑혔습니다. 이제 여왕 차례입니다. 올해의 여왕은 60년대 의상으로 우리 모두를 옛 추억에 잠기게 한 패기 수. 그렇잖아도 찰리 때문에 마음이 뒤숭숭하던 패기. 그녀의 가슴이 터질 듯합니다. 가스로 무대에 올라왔지만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 말을 잊지 못합니다. 지나쳤을까요? 패기가 갑자기 고꾸라집니다. 심장마비인 것 같습니다. 찰리와 딸 베스가 놀라서 뛰어옵니다. 하지만 패기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Blah, blah, blah. I want to suck your blood. I also want to suck your twinkie. Am I dead? 겨우 no. 의식을 차린 페기에게 찰리가 키스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동창회장에서 봤을 때보다 찰리가 훨씬 젊어 보입니다. 친구인 캐럴과 메디도 학생 때 모습이고요. I think it's time for your next class. Blood drive. 1960. 벽에 걸려 있는 플랜카드의 글씨. 1960년 Blood Drive 헌혈 운동. 그러니까 믿고 싶진 않지만 패기는 피를 뽑다가 기절해서 다시 깨어난 거죠. 게다가 동창회 파티에 걸고 나갔던 목걸이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말하자면 패기는 고등학교 시절인 1960년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It's wonderful spring radio at 12:80 on your AM dial. Here's more from our golden survey. And now, from the champs, let's party with a little tequila. 라디오에서는 60년의 히트곡인 데킬라가 흘러나오고 캐롤과 메디는 오늘따라 주위를 휘휘 둘러보면서 어리둥절해하는 패기가 어딘지 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패기? Peggy Sue. 예전처럼 다정한 엄마의 목소리가 그녀를 반깁니다. 패기는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가 봅니다. 모든 것이 학창 시절 그대로입니다. 낸시? It's Nancy. 말썽꾸러기 동생 낸시마저도 패기는 너무 예쁘고 반갑습니다. 이런 그녀를 동생은 이해하지 못하죠. 평소 때는 잔소리만 퍼붓던 언니였으니까요. Alrighty, Grandma's strawberries. Good morning. What happened to your hair, Peggy? You have such a pretty face. Why are you always trying to cover it up? I forgot. 다음 날 아침. 아직 과거로의 여행에 익숙해지지는 못했지만 패기는 일단 42살의 여고생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25년 전의 과거를 다시 산다는 것, 그리고 실패한 미래를 잘하면 되돌릴 수도 있다는 것, 정말 짜릿한 일이니까요. The Edsel is a classic. Use it in the best of health. Thank you. Oh. 아침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는 찰리의 차가 빵빵댑니다.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추억이었죠. 찰리가 매일 아침 패기를 데리러 왔다는 것을요. Baby! How do you feel? Pretty strange. Well, come on, get in. I can take care. 찰리는 며칠 전 두 사람이 나누었다는 얘기를 꺼냅니다. 패기가 그걸 기억할 리가 없죠. 25년 전의 일이니까요. It's not going to be forever. I figure 3 years is long enough for the music to pan out, which it will. 내용인즉슨 찰리는 패기에게 서로 딴 사람을 만나보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꺼냈었습니다. 찰리는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죠. 그래서 자신이 성공을 거둘 때까지 3년 동안만 결혼을 미루고 자유롭게 살자는 얘기입니다. Why wait? Why not break up now? 왜 3년을 기다려? 지금 당장 헤어지지 않고. 미래를 이미 알고 있는 패기로서는 당연한 대답이지요. My country, 'tis of the sweet land of liberty, of thee I sing. 아침 조회 시간. 오랜만에 국가를 부르는 패기의 목소리가 유난히 큽니다. 친구들은 그런 패기가 이상하지만 그녀로서는 다시 돌아간 학창시절이 새롭기만 합니다. Let freedom ring. Peggy Sue. Peggy Sue. 수학 시간. To study for the test. Test? There's a test? Yeah.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이 시험날입니다. 나이 40에 수학 공식이 생각날 리 없는 패기. 할 수 없이 백지를 냅니다. And what's the meaning of this, Peggy Sue? Well, Mr. Snellgrove, I happen to know that in the future I will not have the slightest use for algebra. And I speak from experience. 제 미래엔 수학 없이도 잘 살 것 같아요. 이건 경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패기로서는 진심입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친구들의 입은 딱 벌어집니다. There's no meat on the bone. It's Hemingway's ego trying to defend itself again, trying to prove he can still perform. 영어 시간입니다. 헤밍웨이에 대한 선생님의 분석을 반박하고 나서는 남학생은 고독한 멋쟁이 마이클입니다. 패기. 실제 과거에는 눈길 한번 주지 못했지만 다시 돌아온 과거에서는 그에게 따끈따끈한 눈길을 보내지요. Why I oughta. 점심시간. 패기는 찰리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혼자 책만 보면서 밥을 먹는 리차드 노빅에게 다가갑니다. 25년 후에 발명왕이 된 학생이지요. It really wasn't that difficult. I wanted to talk to you. It's really important. I'm not doing any tutoring this year. I'm too busy. No, it's not about that. Would you meet me after school, please? 패기는 그에게 수업이 끝난 뒤에 만나자고 합니다. She's not wasting any time. Peggy Sue and Mr. Square Root. He's a nice guy. He's writing a book. A book. 그 광경을 지켜본 찰리 내심 불안합니다. Looking good out there. Thanks. I love it when you twirl your baton. I noticed you were giving me the silent treatment at lunch. I guess I deserved it. I've been thinking about my three-year plan. I think 그래서 찰리는 서로 자유롭게 지내보자던 3개년 계획을 취소합니다. 패기가 다른 남학생과 있는 걸 참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Boy, that's on kite. I'm writing a book on kite construction. So, what do you want to talk about? 수업이 끝난 뒤 패기는 리차드를 만납니다. Do you think time travel is possible? 리차드에게 시간 여행이 가능하냐고 조심스레 묻습니다. Well, that's a very interesting question. No, no, let's see. If we look at this in a Newtonian framework, the possibilities of time travel were limited. But with the advent of the relativity theory, that's Einstein's. 리차드의 대답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용기를 얻은 패기가 리차드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Wait a minute. What are you? No,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Only you have to promise not to tell anyone else. I. Okay. No, I'm serious. No one else can know. I won't. I promise. I'm not going to tell anybody at all. I have come here from the future, from 25 years ahead. 난 미래에서 왔어. 25년 후의 미래에서. 리차드가 믿질 않자 패기는 그 사실을 증명해 보입니다. You have a blind grandfather. You're going to invent this machine that reads books for the blind? 리차드, 넌 맹인인 네 할아버지 때문에 점자 판독기를 발명하게 될 거야. How did you know about my grandfather? 리차드는 놀랍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맹인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모르는 사실이었죠. 뿐만 아닙니다. 패기는 미래에 생겨날 시험과 나귀와 심장 이식, 그리고 암스트롱의 달나라 여행까지 이야기합니다. 1969? That's 6 years ahead of schedule. 그때서야 리차드는 패기의 말을 믿게 되죠. Pitching wins pennants. The Tigers have got 420 game potential winners. You'd be surprised at how many girls in school aren't virgins. Like who? Well, Don Mossy, Frank, Larry, Jim Bunny, and Paul Foytag. 그날 밤 친구 메디의 집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Direct from 4 weeks of rehearsal in Walter's garage, four guys who have prided themselves on becoming the greatest singing group in the world, Walter, Leon, Terry, and Charlie, The Definition. 어느새 찰리가 세 명의 친구와 함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No, why I love you like I do. No, why I do. Don't know why I care. I just want your love to share. I wonder why I love you like I do. What problem is it because? Charlie can really sing. Yeah. 노래를 리드하는 찰리의 모습이 패기에게는 그렇게 멋있고 근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여학생들도 서로 질세라 찰리에게 찬사와 환호를 보내고 패기는 괜히 우쭐해지고. 자, 그럼 찰리의 노래 솜씨 들어볼까요? He really is kind of cute, isn't he? Oh, yeah. We will part, we will part. He really loves you, too. You're so lucky. He's always telling Walter how wonderful you are. He is? Yeah. No. Exceptional person, you'd know that if you took any time. You're just taking pity on him because he has no friends. You know, if you weren't so neurotic and insecure, maybe you could shut up for a while and show some compassion. Are you for real? I don't know what you just said to her, but I wish I'd said it. I know. Love the way you kissed. 돌아오는 길에 강변에 잠시 주차시킨 찰리의 차 안. 찰리는 패기에게 열렬히 사랑을 고백합니다. Your eyes look like silver pools of moonlight. 비록 25년 후에는 남남이 될지언정 지금의 패기는 그런 찰리를 사랑합니다. You really love me, don't you? 분위기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순간 패기가 느닷없이 찰리에게 사랑을 원합니다. 찰리, let's make love. What? You mean sex? Intercourse. 당황하는 찰리. 지난주까지만 해도 안 된다고 펄펄 뛰던 패기였는데 이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오니 그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Come on! What is this? What the hell is going on, Peggy Sue? 하지만 찰리는 아무래도 아직은 고등학생입니다. 너무 늦었다는 핑계로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지요. Forget about it. I made a mistake. You're damn right. Jesus, Peggy. You sure know how to spoil a mood. I'm sorry. Save it, woman. Humiliator. Charlie에게 사랑을 거절당한 Peggy는 혼자서 밤거리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는 마이크를 발견하죠. What are you doing here anyway? Coffee donuts. I thought chicks like you traveled in packs. Hey man, I'm a hip chick. 위기가 투합한 두 사람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달립니다. This is great reefer. It's called tenderness. I couldn't sleep, so I thought I'd scream. Betrayed by a kiss. 별빛이 쏟아지는 들판에서 문학 청년 마이클이 패기를 위해 시를 낭송합니다. Fall on my bare arms! I'm sorry. I was trying to impress you. Good as you looked. 그리고 그날 밤 패기는 마이클에게 그녀의 사랑을 줍니다. 마이클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찰리만을 사랑했지만 결국엔 엉망이 되어버린 미래를 과거에서 보상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Yeah. 다음 날 캐롤과 메디가 패기를 찾아왔습니다. How come we're your best friends and we had to find out about you and Michael Fitzsimmons from Dolores? Wow! I mean, who needs satellites when I got Dolores' mouth? I hear she does more than talk with her mouth. That's disgusting! Oh, Maddie, would you grow up? 그런데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니 마이클과의 어젯밤 일이 벌써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Did you memorize the whole book or just the good parts? No, just what you wonder why. You did? You know, Carol, you have gray hair. Peggy Sue, come on. What's with you and Michael? Yeah, come on. 캐롤과 메디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다그칩니다. Interesting. Underneath that rough exterior lurks the heart of a true poet. 겉으론 냉정해 보여도 마이클에게는 시인의 마음이 있어 패기는 그를 감싸줍니다. 그럼 찰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 친구들이 다그치자 한마디 덧붙입니다. 찰리도 누구와도 데이트할 수 있어. 찰리밖에 모르던 패기가 그렇게 말하자 캐롤과 메디의 입이 딱 벌어져서 다칠 줄을 모릅니다. Pajama 차림의 찰리가 창문을 통해 패기의 방으로 몰래 들어옵니다. 찰리는 베개로 잠든 그녀의 얼굴을 눌러버리고 싶습니다. 누를까 말까. Charlie? 그 통에 패기가 잠을 깹니다. Peggy Sue, I have to talk to you. Charlie, what are you doing here? Let's go down to the basement. 찰리는 패기를 지하실로 데려갑니다. I had a miserable time tonight because of you. When the monotones did Book of Love, Chapter 4, you break up, won't you give it one more chance? I'm thinking, did we break up? 찰리, 가수가 되고픈 자신의 꿈은 몰라주고 마이클과 놀아난 패기 때문에 몹시 화가 났습니다. You know I hate your sarcasm. You're gonna blow it, Peggy Sue. No one treats Charlie Baudel like this. Why do you have to talk about yourself in the third person like you were Napoleon? Why does everything have to be an argument with you? Look, I've got the hair. I've got the teeth. I've got the eyes. Oh, Peggy, look outside that window. I've got the car. 하지만 두 사람의 미래를 아는 패기는 찰리의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Arguing with me. It's over, Charlie. 우리 관계는 끝났어, 찰리. 그리고 패기는 가수의 허황된 꿈 때문에 찰리와 자신의 미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얘기합니다. 아직 고등학생인 찰리가 미래에 겪었던 패기의 이런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죠. I've done nothing but love you. 그저 지난 2년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패기를 사랑한다고 울먹이면서 지하실을 나갑니다. 미래의 일로 과거의 찰리에게 화풀이를 하긴 했지만 패기는 마음이 별로 편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But wait. And when it's Charlie. What a treat. 다음 날 찰리가 노래 오디션을 받고 있습니다. It's great. Peggy Sue still stuck on treble without a cause. Oh, I don't want to play. Yeah. 찰리의 노래를 들으면서 패기는 자신이 아직도 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지만 찰리는 오디션에서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패기가 오디션에서 떨어진 찰리를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노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녀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패기는 찰리를 위해 노래 한 곡을 지어왔습니다. Stop being so defensive here. I wrote a song for you. Why did you write me a song? Because I want to help you. And it'll be a hit, I promise. Oh, come on. Stop being sarcastic. Lee Wilkins came to hear me last night. He told me to forget it. 하지만 찰리는 음악 말고도 또 다른 인생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패기는 이제 이 과거로의 여행을 멈출 생각입니다. You know, Peggy, there are so many things to look forward to in the future. I came to say goodbye, Richard. 공부 벌레 리차드에게 작별 인사를 하죠. Goodbye? Where are you going? Peggy, we have a partnership here. I'm making real progress on that microchip. Well, you were meant to. 그간 리차드는 페기의 힌트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미래에 개발될 갖가지 물건들을 연구 중이었죠. 그는 페기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미래의 운명을 바꾸라고 하죠. Change your destiny and marry me. 그리고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No, no. Peggy Sue got married. Case closed. I don't want to marry anyone, Richard. 페기 수는 이미 결혼했어. 이젠 그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어. No. You have to be valedictorian. 페기는 쓸쓸히 돌아섭니다. Listen, I cut shop and I did some work on your song. 한편 찰리는 페기가 준 노래를 편곡했습니다. She loves you, ooh, ooh, ooh. You love me, ooh, ooh, ooh. Oh, I'm blue. I gotta go. About your birthday. 그리고 페기에게 그녀의 생일인 내일 근사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알려줍니다. Why? I want to go see my grandparents. Goodbye, Charlie. 하지만 페기는 자신의 18번째 생일날 할머니 댁에 갈 작정입니다. 할머니 댁. 페기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이 기다리는 미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소 시간 여행을 믿는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죠. Grandma, Grandpa,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If you believe it, darling, then I believe. 할머니 역시 그녀의 말을 믿습니다. 오랜 세월의 경험 덕분이죠. I'm more on my mind than the things that happened today. But I'm remembering the future. 할머니는 시간을 가로질러 방황하는 손녀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을 선택해라. Browsing through time. Choose the things you'll be proud of. Things that last. I'm proud of my children. I miss them so much. Beth, Scott and Beth. Scott와 Beth, 내 아이들이요. 페기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늦은 밤, 페기는 할아버지를 따라 지역 모임을 나왔습니다. 이곳에 모인 노인들은 모두 시간 여행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Do you have to wear that hat? Wouldn't be alive without hats. 벤조가 울리면서 페기 수를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의식이 시작됩니다. 비바람과 함께 번개가 치고 촛불이 모두 껐습니다. 서둘러 다시 불을 켰을 때 패기는 이미 그 자리에 없습니다. 모두들 그녀가 미래로 되돌아갔다고 믿습니다. I'm saving you. 하지만 패기는 찰리의 품에 있습니다. 뒤늦게 쫓아온 찰리가 그녀를 빼낸 거지요. 찰리는 소리칩니다. 노래를 포기하는 대가로 아버지 사업을 돕기로 했다고요. 자신의 허황된 꿈 때문에 패기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이해한다고 말하지요. 패기 수, will you marry me? 찰리의 청혼은 진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찰리의 배신 때문에 겪은 아픔을 생각하니 패기는 그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속았으면 됐지 두 번 속을 수는 없다는 거지요. I'll be there for the children. Forget Walter. Forget the group. I want to marry you. Don't be crazy. I may be crazy, but I'm not crazy enough to marry you twice. 그래도 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Here. It's a birthday present. 생일 선물을 꺼내지요. 25년 후의 미래에도 계속 간직하고 있는 바로 그 펜던트 목걸이입니다. 목걸이 속에는 예쁜 두 아기의 사진이 있습니다. Scott and Beth. Where did you get this? 스콧과 베스입니다. 찰리가 무슨 소리냐는 듯이 말합니다. Your mother gave me those. It's you and me. You know that. 이 사진은 네 엄마가 준 거야. 너와 나의 아기 때 모습이라고. Oh, Charlie. 그런데도 패기의 눈에는 자신의 아이들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패기는 찰리의 사랑을 이제야 비로소 받아들입니다. I love Peggy, sir. I love you, girl. I need you. 당신을 사랑해, 패기수. 내 곁에 있어줘. 패기의 귀에 나지막한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중년의 찰리 얼굴이 보입니다. I thought you were for a while. 패기가 마침내 현실로 돌아온 거죠. 병상을 지키느라고 꼬박 밤을 새운 찰리의 푸석푸석한 얼굴. 그래도 찰리는 행복합니다. Very happy, Peggy. 그녀가 살아났으니까요. 찰리는 고백합니다. Tell you that I care. I wanted to know about. I can't live without you.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I had a strange experience. I went back to high school. 패기는 학창시절로 되돌아갔었던 얘기를 찰리에게 해줍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찰리에게 늦게나마 고맙다고 말합니다. And I kept trying to push you away. But you wouldn't give up. I'll never give up. You hold me. 두 사람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찰리. 하지만 패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을 돌립니다. 찰리의 마음은 알지만 선뜻 기쁨을 나타내지 못해서지요. I'll let you get somewhere. 쓸쓸히 일어서는 찰리에게 패기가 얘기합니다. Charlie, I'd like to invite you over to your house for dinner on Sunday with your kids. 이번 일요일에 저녁 식사예요. 아이들과 함께요. I'll make a strudel. just heard a rumor from a friend. I don't say that it's true, I'll just leave that up to you. If you don't believe, I'll understand. 버디 홀리가 부르는 페기 수 갓 메리드로 끝난 영화, 프란시스코 포드 코폴라 감독의 86년도 작품 페기 수 갓 메리드, 페기 수 결혼하다, 오늘 길어본 한 편의 영화였습니다. 어떠셨어요? 재밌게 보셨습니까? 그런데요,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니콜라스 케이지는 참 잘 어울리는데 캐더린 터너는 좀 고등학생처럼 너무 살이 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니콜라스 케이지는 그리고 목소리가 왜 이렇게 징그럽죠? 자, 제가 여러분께 영화를 보여드리면서 임의로 가위질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유, 가위손은 물러가야 되는데. 어느 부분이냐면요. 그 멋있는 문학 청년, 문학 소년 마이클은 어디로 갔는가? 이 부분을 뺐는데요. 사실 마이클이 페기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늘어놓는 장면이 있어요. 일부 다처제인 유타주에 가서 자신은 시를 쓰고 페기와 또 다른 여자친구들은 닭을 기르면서 함께 살자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참 페기한테는 황당하죠. 그래서 거절하면서 나는 닭 알레르기라고 이렇게 거절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뺐는데 알고 보니까 시간이 조금 남네요. 자, 제가 얼마 전에 한참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나면 모든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제목의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도 결론은 똑같았어요.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의 관계는요, 그 부부든 아니면 친구든 간에 살아오면서, 오랜 기간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면을 다 보게 되죠. 추한 점, 뭐 미운 점, 예쁜 점, 그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만나는 것이 바로 인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뭐 이혼 쉽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중에라도요. 자, 오늘 길어보는 한편의 영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와 홍동식 PD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아참 엽서와 있는데요. 대구 남구 대명 팔동의 장정숙양, 정말 아름다운 엽서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